Alright, I just wanna sing this time for you. Yeah. Bring the bass line. Yeah. It's good. Okay. Alright. Check it out. Baby, 이런 말 하기에는 우린 한 지 오래 안 됐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. Yeah, I must confess. 그래, 그곳에서 널 처음 봤을 때 그때부터 최면에 걸린 듯 날 아마 사랑에 빠진 것 같아. 잠깐만, 너는 왜 웃고만 있는데? 에이, 절대로 아냐 장난치는 게. 에이, oh girl, 넌 아직도 잘 몰라. 요즘 너 때문에 잠을 못 자.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. Baby, 하루 종일 네가 아른거리네. 나도 모르게 전화기 꼭 치고 있네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네가 내게 돼 있었음 하는 것뿐이야. Yeah. Baby, my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Girl, come on me,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Girl, come on me,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Girl, come on me,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It's the first girl. Oh, 해는 말아 결코 난 가벼운 남자가 아닌 걸 그동안 너를 만나기 위해 견뎌온 많은 내 고독하고 또 외로운 밤들. But 순식간에 you change my 애매한 관계는 이제 말 널 보내. 난 여전히 넌 헷갈리게 해. 넌 아직도 잘 몰라. 요즘 너 때문에 잠을 못 자. 네 말 한마디에 난 혼란스러워. 하루 종일 너에 대해 고민해. 친구들은 말하네 그냥 포기해. Hell no, I'm never gonna give you up. 망설이지 말고 내게로 와 baby.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Girl, come on me,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Girl, come on me,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Girl, come on me,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 Girl, hey girl, let me talk to you. 몇 번이고 말하잖아 내게 너뿐이야. 나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르겠니.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도 조르겠니.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네 자존심도 네 앞에선 힘도 없이 down. 킹콩처럼 think simple. 망설이지마. 네 앞에 서 있는 최고의 남자 버리지마. 어느 거리 지났던지 오르지 난 네 생각이 나 실실거리지 난 너 모르지만 나 오늘이 날만 기다렸지. 진심을 꼭 전하고 싶었지. Say yes, that's all you gotta do. 너와 나 매일매일 행복하자고. 내 차가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. 오로지 너 하나뿐이야. Baby, be mine. 너 절대로 망설이지 마.